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라오시민혁명당 대표단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라오시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인 슌톤 사이냐짝 단장이 13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영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